HUBS. Shit, 귓속 도서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책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책이 찾아왔다. 여러분의 귓속 도서관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슬슬 겨울이 다가옵니다. 빨간색, 주황색 옷을 꺼내 입었던 나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월동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차곡차곡 변화하는 계절을 감상하다 보면 문득 우리의 푸른 별은 우주의 어떤 규칙을 따라 흐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문과생인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들었던 지구과학 수업이 떠오르는데요. 수업에서 들었던 우주는 무언가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느 과학자는 우주는 심심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도도 없이 변화하고 움직일 뿐이니까 심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의 의미를 불어넣은 것은 인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아내를 만났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우주에 거대한 의미가 생겼다며 말이죠. 11월 7일 오늘의 이야기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의 떨림과 울림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Like a dream, I see the stars so for me. Maybe it's like a magic. I know you my star. Saturday night, 재미없는 얘기, no beer, no cheese.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 heard of my song. 어떤 별을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We drive away on this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Yeah. 그 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지구가 모래 알갱이만하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태양은 오렌지 크기가 되고 지구는 태양에서 6m 거리에 위치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려면 부산역에서 일본 홋카이도 북쪽 끝까지 가야 해요. 부산역을 중심으로 반경 1600km 안에 오렌지 하나랑 모래 알갱이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생명체는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에요. 내 주위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 더구나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나와 같은 종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적 이유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된 길을 차근차근 더듬어 보세요.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be together. Because you come from different sides.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na put you first. 역학 제2법칙이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보자면요. 왜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나요? 어렵게 들린다기보다는 그러게요. 시간은 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까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이죠. 마지막에 줄리엣이 죽은 줄로 착각하고 로미오가 자살을 하는데요. 연력학체 이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줄리엣이 죽지 않은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되니까요. 타임머신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적인 개념은 엔트로피인데요. 혹시 나연 씨 루믹스 큐브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정육면체 퍼즐이잖아요. 모든 면의 색깔을 다 맞추는 거요. 네, 큐브의 색이 전부 맞아있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돌리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색이 흐트러지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연력학체 이 법칙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화한다는 법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루믹스 큐브로 비유를 하자면 무작위로 돌릴 때 큐브의 색깔이 더 섞이면 섞였지 원래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운이 좋으면 큐브가 다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요? 이 문제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티키타카 토론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Galaxy Atom Musician의 갤럭시. Galaxy 나 혹시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누가 살고 있나 아무도 몰라. 그 너머 뭐 있는지 누구도 몰라. 다만 분명히 화려한 무지개 넘어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hat the galaxy, oh, that the melody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여름 날 쉬다간 여우비 소리에 맞춰 말하지 못한 내 고백이 저 하늘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날아가 볼래? 반짝이는 핑커벨 가루가 너와 나를 띄워줄 거야. 누가 숨어 우릴 볼지도 몰라. 날 위한 축제가 있을지도 몰라. 다만 분명히 영롱한 물 한 개 넘어 내 꿈 둥둥 떠다닐 거예요. That the galaxy, oh, that the melody야. 할까 말까 고민 끝에 한겨울밤 몰래간 도둑 눈에 숨이 멎어 도망가버린 500마리 저 하늘 희미한 반짝이고 있는 은하수로 흘러갔을까. 갤럭시나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머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티키타카 토론 시간. 기숙 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은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대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사실 이 토론은 이미 입증된 과학이 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질문해보시죠. 아까 했던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아니 정말 우연히 큐브가 맞춰질 확률이 있잖아요. 흐트러진 큐브를 우리가 다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0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 확률도 완전 0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구상에 지금은 약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큐브를 하나씩 쥐어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큐브를 무작위로 돌리는 거예요. 80억 개의 큐브가 한꺼번에 동시에 색이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진짜 적을 것 같긴 하네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네,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확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에 큐브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아니라면요? 사람은 큐브를 다시 맞출 수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무질서해진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질서를 찾게 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큐브 자체의 엔트로피는 줄어듭니다. 나연 씨 말대로 질서를 찾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맞춘 거니까 외부적인 개입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의 엔트로피까지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증가를 해요. 그렇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려면 우주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우리의 세상에 개입해야 된다는 뜻이군요. 아,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비치하우스의 스페이스 송. 지금까지 귓속 도서관의 네 번째 이야기, 김상욱의 떨림과 울림이었습니다. 저자 김상욱은 경희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로 알쓸신잡, 금요일 금요일 밤에 유퀴즈 온 더 블럭 등의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요. 철학하는 과학자, 다정한 물리학자 등으로 불리며 과학과 인문학을 기가 막히게 결합시키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유튜브에 많은 예능 클립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간단하고 따뜻하게 과학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떨림과 울림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실 오늘의 원고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집필하게 됐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당신을 확률적으로 만나서 확률적으로 라디오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확률적으로 오늘의 원고가 나오게 됐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얽히고 설켜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그럼 깊숙도서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서서는 PD의 박상진, 기술의 임지연, 저는 강나연, 김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8 UBS